그래 바로 나예요. 그대가 무책임하게 버리고 간 사랑 왜 그리 놀라나요. 한 번쯤은 마주칠 수 정하지만 옆에 그녀가 웃고 있잖아. 그대의 발은 꼭 붙잡고 있는 그녀만을 생각해. 아무 일 없듯이 스쳐가죠. 스치듯